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예, 안녕하셨어요. 예, 부활절 주간 네. 한 주간 바쁘셨지요? 예, 굉장히 뭐 의미 있고 어느 예. 때보다는 예. 그런 한 주간을 예. 지냈습니다. 이제 매생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 주실 바다나물은 많이 들었던 이름 매생이입니다. 어떤 바다나물인지 다시 한번 짧게 소개해 주세요. 혹시 권사님 그 방랑식객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예, 예. TV에도 많이 보니까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예, 알고 계신데 네. 그 저는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백두산에서 네. 이끼를 네. 이끼가 이만큼씩 막 자란 거를 네. 이끼를 뜯어다가 그걸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걸로 봤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매생이는 예. 어떻게 보면 바다 이끼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매생이는 이제 요즘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시작할 때에 바닷가에 그 바위, 네, 네. 물 깊은 데 말고 예. 이제 좀 물 빠져나가는 데 예. 이런 데 보면은 실같이 가느다랗게 네. 이렇게 자란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이 바로 매생이입니다. 예. 야생 매생이죠. 예. 그렇군요. 매생이가 뉴질랜드 바다에도 있어요? 이 매생이는 뭐 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물론 이제 해조류들을 네. 한국, 일본, 중국 사람들이 주로 먹다 보니까 네. 다른 서양 사람들은 관심조차 사실 안 가져요. 예. 안 가지는데 예. 예. 매생이는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이렇게 예.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뉴질랜드 바닷가에도 당연히 네. 매생이를 볼 수가 있겠죠. 네. 단 네. 한국하고 이제 뉴질랜드하고 다른 거는 네. 한국에서는 이 양식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깨끗하고 네. 좋은 품질의 그 매생이를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는데 네. 야생 매생이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채취하기도 어렵고 예. 또 바위나 이런 데 붙어서 네. 자라기 때문에 예. 씻어내면은 모래며 예. 이런 것들이 찌끄레기. 계속 찌끄러기가 많이 예. 나와서 네. 굉장히 이제 번거로운 네.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에서도 보면은 서쪽 바다에도 있고 네. 동쪽 바다에도 있고 네. 보면 이제 아주 그 초록색 연한 연초록색이 이쁜 네, 색깔 이쁘게 네. 이게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사실은 한국처럼 양식을 하면은 한국은 이렇게 대나무 같은데 네. 길게 아니면 네. 굵은 실에다가 예. 이 매생이 종자를 네. 종류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바닷속에서 김 양식하듯이 예. 키우거든요. 예. 그래서 대나무 발을 쭉 잡아 훑어서 빼면은 그대로 예. 이렇게 깨끗한 매생이를 예, 예, 채취할 수가 있겠네요. 어머니들 옛날 그 쪽머리처럼 예, 예, 예. 쪽머리처럼 한 타래씩 촥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넣어서 팔거든요. 예.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예. 그러질 못하고 예. 야생 매생이를 한 가닥 한 가닥 아니면 몇 가닥씩 이렇게 뜯어야 되니까 아유. 그것도 힘들고 네. 또 제가 이제 아는 지인하고 가서 예. 이게 매생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낚시를 오셨다가 저를 만났어요. 예, 예. 그랬더니 낚싯대를 그냥 팽개치고 예. 매생이를 예. 이만큼을 뜯었어요. 예. 저도 뜯어주고 예, 예. 해서 신나서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예. 목사님 예. 저도 그렇고 모래가 너무 많이 씹혀요. 예. 그 신이라고 혼났어요. 그랬더니 예. 이제 하여튼 고생을 했는데 부침개 해먹고 또 무생채 해먹고 그래서 예. 맛있게 먹었다고 이렇게 예. 연락이 왔습니다. 예. 예. 흔히 매생이는 미운 사이 오면 끓여준다는 말이 있는데요. 매생이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고 그 효능은 무엇인지요? 요즘 그 장모들은 사위 참 좋아하던데 예. 그 사위도 그렇고 권사님도 사위 좋아하시죠? 네. 근데 왜 미운 사위가 있나 모르겠어요. 미운 오리 소리는 들어봤는데 미운 사위 소리는 잘 못 들어봤어요. 아무튼 근데 매생이 하면은 꼭 그 말을 해요. 네. 미운 사위 오면 끌어준다. 네. 근데 뭐 우리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매생이를 넣은 떡국을 끓여 먹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처음에 한 숟갈 뜰 때는 별로 뜨겁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냥 뭣도 모르고 한 숟갈 또 탁 뜨면 얼마나 뜨거운지 입천장이 다 돼요. 네. 그래서 이 장모들이 속삭이는 사위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 속삭이는 사위를 그냥 한번 그냥 혼내주려고 그런가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뭐 미워하지 말아야 되죠. 하여튼 근데 이 매생이에는 굉장히 생각보다 영양소가 참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겨울철에 이제 우리가 음식물들이 신선한 거를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그 식탁에 그 영양소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매생이는 그 물론 그냥 뭐 별미로 먹는다고 하지만서도 굉장히 매생이를 다양하게 식탁에 이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떡국 끓일 때도 넣기도 하겠지만 네. 저희 집에서는 매생이로 지금도 그 옛날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그 무채를 썰어서 식초하고 매생이하고 이제 막 파래도 막 섞여 있고 그런 거를 같이 넣어서 아주 새콤하게 이렇게 무쳐가지고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막 입에 침이 고이는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매생이가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철분이 많고요. 칼슘도 많고 해조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오드 같은 이런 무기질 염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A나 C도 많아요. 겨울철에 사실 조금 우리에게 부족할 수 있는 것들이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A나 C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린애 아이들에게도 좋고 또 어른들에게도 좋고 그래요.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매생이를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생이요. 뭐 자연산 매생이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구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가족 한두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만큼은 뭐 구할 수 있겠지만 어려우니까 젊은 주부가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한인 마트에 가보세요. 그러면 한국에서 냉동돼서 수입해온 매생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도 그 한인 마트에 가서 매생이를 봤어요. 그 매생이가 이렇게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도 좋고 이렇게 성장기 아이들이 뼈 골육을 형성하는데 좋아요. 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철분도.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의 어려움에 좀 호소하는 어른들에게도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젊은 주부는 왜 매생이를 찾는지 모르겠지만 이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도 좋고 또 다이어트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좋은 그런 식품으로서 이렇게 매생이가 효과를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고혈압이나 이렇게 성인병 그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늘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매생이가 그런데도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매생이 뭐 혹시 남편이 바닷가에 가신다 그러면 같이 가셔서 한번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냥 바닷바람 센다고 샘치고 한번 갔다 오시게 하시고 또 뭐 그거 어려우면은 마트에 가셔서 매생이 깨끗하게 손질된 거니까 그다지 뭐 이렇게 뭐 손질할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뭐 다양하게 네. 해 드실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야생의 미생이를 취급할 때 주의할 점과 먹는 방법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야생 미생이는 네. 채취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지만 네. 뭐 수고한 거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네.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귀한 것을 가져왔는데 네. 그냥 버릴 수는 없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래나 네. 그 바위나 이런 조개류 이런 거에 붙어있던 끄트머리에 예. 붙어있던 예. 그런 이물질들 이런 것 때문에 씹으면 굉장히 그냥 모래가 씹히고 예.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바닷가에 가서 매생이를 뜯을 때 먼저 조심을 해야 돼요. 예. 조금 될 수 있으면 욕심 부리지 말고 한 주먹씩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조금 몇 가닥씩 예. 몇 가닥씩 깨끗하게 네. 이렇게 네. 좀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예. 예. 집에 오셔서도 예. 그런 큰 이렇게 양품 같은 데다가 예. 넓게 펴서 예. 밑에 이제 가라 잘 가라앉게끔 예. 우유금은 살살 해서 예. 모래나 예. 여러 불순물들이 예. 같이 묻어 나오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네. 필요합니다.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야생 매생이는 네.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네.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 번 헹궈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마트에서 파는 거는 그다지 뭐 손 갈 거 없어요. 네. 다시 한 번만 이렇게 훌훌 네. 이렇게 건져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매생이를 먹는 방법은 저는 이제 제일 그 추천해주는 드리고 싶은 것이 예. 이제 무 생채 예. 썰어서 예. 같이 예. 이제 고춧가루를 살짝만 넣든지 예. 아니면 안 넣든지 예. 이렇게 해서 왜 무생채는 빨갛게 고춧가루를 많이 넣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매생이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거는 예. 그렇게 매생이 색깔이 나와야 되기 예. 때문에 예. 매생이 고춧가루는 조금 넣든지 네. 아니면 안 넣든지 네. 식초 네. 몇 방울 네. 떨어뜨려서 네. 뭐 간만 맞으면은 네. 깨소금하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상큼한 네. 그 매생이 무침이 네.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생이 국 네. 그건 이제 그냥 국 끓여도 되고 네. 떡국을 끓여도 네. 되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매생이 국의 특징이 뭐냐면 네. 김이 잘 나지 않아요. 김이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뜨겁지 않나 보다 하고 덥석 한 숟가락을 먹는 거죠. 예. 그런데 네.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미운 사위에 매생이국 준다라는 예. 속담이 있을 정도로 예. 그렇다라는 것 입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매생이를요. 네. 그 달걀말이 있죠. 네, 계란말이 네, 네. 우리 좋아하잖아요. 네. 계란말이하고 국에다 매생이를 쭉 또 펴가지고 네. 말이 하면은 노란색하고 초록색하고 네. 아, 이렇게 아주 예쁘게 네, 네, 계란말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매생이를 또 뭐 해물 믹스 같은 거 네. 이런 네. 거 같이 해서 네. 전을 부쳐도 네. 네. 그 부침가루 있잖아요. 네네. 해서 같이 매생이하고 해도 아주 굉장히 훌륭한 네.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예, 그러네요. 예. 아, 그냥 말씀 들으니까 그냥 먹고 싶은데요.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오늘 매생이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하네. 신앙상담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사연이 들어왔어요? 부활절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쇼핑센터에 가면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 부활절에 계란을 얼마나 삶아야 하느냐 하는 대화를 나누는 고 재정을 청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막상 부활주일에 교회에 가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셀로판지로 포장한 계란도 주고 계란 모양 혹은 토끼 모양의 초콜릿을 주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삶은 계란을 먹느라고 껍질을 까서 아무렇게나 버려서 치우느라고 고생하고 집에도 식구들마다 가져온 계란이 이리저리 뒹굴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것 때문에 가족들 간에 옥신각신하기도 하고요. 부활절과 계란 혹은 토끼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늘 궁금했었지만은 그냥 늘 그래왔기에 그렇겠거니 하며 넘겨왔는데 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은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예. 오늘은 이스터 먼데이입니다. 아, 그렇군요. 뉴질랜드에서의 부활절은 한국에서보다 며칠 그 여운이 길게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뉴질랜드에서 오래 살면서 아직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금요일 이전부터 부활절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이스터 할라데이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계기로 사람들은 온통 쇼핑하고 휴가를 즐기고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예, 그래요. 예. 오늘 그 상담 내용을 보니까 저도 예. 옛날 생각이 좀 납니다. 예.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교육 전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그때 어떤 이제 우리 아이들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예. 그 계란을 너무너무 예쁘게 해서 아이들한테 줬는데 네. 애가 그거를 먹지 않고 오래 보관을 해서 예. 나중에 보니까 예. 다 이렇게 상했다고 예. 예. 근데 그걸 못 치우게 한다고 예. 그런 얘기가 그래. 지금 기억이 납니다. 예. 한국에서는 이제 부활절을 사실 홀리데이로 지키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교회만에 적용하고도 네. 더 기쁜 날로 지내고 네. 부활절 뭐 물품도 뭐 그다지 별로 사실 없죠. 네. 그 요 일반 쇼핑센터에 가서는 부활절 물품을 본다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냥 단순히 기독교 용품점에 가면은 조금 네. 뭐 계란 포장 네. 용지. 네. 요즘은 또 이제 뭐 이스터 그 부활절 카드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그 정도밖에는 부활절은 성탄절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용하게 그냥 아 지나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데 뉴질랜드에 와보니까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예. 우와, 그게 뭐 무슨 쇼핑센터에 가니까 초콜릿으로 만든 그 계란 모양의 초콜릿, 예. 또 토끼 모양의 초콜릿 뭐 예. 엄청 쌓여있는 거 봤고 예. 또 부활절에 뭐 이스터 홀리데이를 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오, 참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예. 기억이 납니다. 예.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쇼핑센터에 가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이스터 에그, 이스터 버니 초콜릿이 가득하잖아요. 맞아요. 오늘 내담자 말씀처럼 정말 부활절과 계란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요. 이런 것을 보면 부활절 계란이 한국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그 이제 부활절과 계란. 네. 또 부활절과 토끼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예. 저도 이제 뭐 주일학교 아이들을 네. 상대를 해봤고 네. 또 교사들을 또 훈련시키기도 네. 하고 그랬지만 네. 바른 부활절의 의미를 네. 찾고 또 그때도 사실 한국에서도 왜 부활절에 계란을 먹냐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우리 교사들하고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이 계란은 부활절 계란은 부모 아 그 아이들에 대한 그 네. 교사들의 사랑의 표현이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예. 왜 그러냐면 예. 그 미국에 있는 어떤 한 주일학교 교사가 예. 부활절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즐겁게 네. 해줄까 해서 네. 예쁘게 그 이제 색을 묻히고 예, 그리고, 장식한 예, 예. 그린 그 부활절 계란을 예. 숲속에다가 네. 풀밭에다 이렇게 여기저기 숨겨놓고 애들한테 찾아오게 예. 하는 그런 게임. 일을, 게임을 예. 놀이를 했다고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는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얼만큼 더 즐겁게 예. 해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사실 예. 거기에 저는 포커스를 맞췄었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그거는 그 미국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돼 있어요. 예. 변화돼 있거든요. 예. 뭐 교회도 마당도 넓겠다. 예. 그러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이거는 전설인데요. 네.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그 골고다 언덕으로 네. 십자가를 네. 치고 가실 때 네. 너무 힘들어 하셨을 때 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한 사람 있잖아요. 예, 예.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죠. 예, 예. 이 구레네 시몬이 네. 직업이 계란 장수였다는 거죠. 아, 예. 예. 이거는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사실 몰라요. 하나의 예. 전설인데 예. 계란 장수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일을 마치고 집에 가니까 네. 이 구레네 시몬의 집에서 있던 닭장 속에 있는 암탉들이 낳은 달걀들이 네. 무지개 빛으로 다 변했다는 얘기죠. 예. 뭐 이거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한 하나의 이런 전설 같은 얘기인데 예. 뭐 그런 전설도 사실은 이제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유명한 또 이야기가 있는데 예. 십자군 전쟁과 관련해서 한 네. 계란 이야기예요. 예. 이 이야기를 보면은 부활절 계란이 이미 오래 전부터 네. 십자군 전쟁 이전부터 네. 부활절 계란이 크리스천들 사이에 예. 이렇게 활용됐다라는 것을 예. 알 수 있게 됐는데 예. 이제 로자린드라고 하는 어떤 부인 이야기예요. 네. 남편이 이제 전장에 나갔어요. 예. 그 사이에 적군이 이 로자린드 부인의 집을 파괴하고 예. 그래서 이 부인이 예.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예. 이제 남편이 돌아와야 되는데 집은 없고 예. 그러니까는 남편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 길 어귀에다가 예. 새로 살림집을 장만하고 예. 또 동네 아이들 예. 고아가 된 동네 아이들을 예. 모아서 생활을 하다가 네. 이 부활절을 맞아서 아이들에게 네. 네. 이제 동산에 올라가서 새 집을 하나씩 만들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예. 이제 이 로자린드 부인이 예. 그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새 둥지에다가 예. 계란에 이제 글귀를 써가지고 네. 이렇게 넣어뒀다는 얘기죠. 예. 어떤 아이가 그 계란을 찾아가지고 집으로 가다가 어떤 한 군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바로 로자린드의 남편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아이가 예. 그 쓰러져 있는 군인에게 예. 그 이 계란을 이것을 먹고 힘을 내세요라고 줬는데 예. 그 계란에는 뜻밖에도 예. 자기 가정에 가훈이 네.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틀림없이 우리 내 부인이 예, 예. 쓴 것이다. 예. 그래서 결국은 예,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예. 그런 이야기가 이 십자군 전쟁의 예. 일화 속에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부활절과 계란은 계속 이렇게 좋은 예. 이미지로 이렇게 남겨지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예. 사순절과 관계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사순절에는 육식을 금했었거든요. 예. 네. 뭐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다 네. 생선은 먹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육식을 금한다고 해서 이 닭들이 알을 안 낳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낳죠. 예, 알은 계속 낳는 거죠. 매일. 예. 그러다 보니까 육식은 안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란이 많이 쌓이게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는 버릴 수는 없고 예. 계란을 빨리 소비를 해야 되는데 예. 예, 이 사순절이 끝나면서 바로 이 계란을 소비를 하다 보니까 예. 이 부활절 기간하고 딱 맞은 거죠. 예. 그러니까는 부활절에 이제 물론 부족한 어떤 단백질도 예. 보충하는 데는 계란만큼 또 좋은 것이 없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부활절에 맞춰서 많이 남아있던 계란들을 예. 많이 소비를 하게 예. 되다 보니까 예. 부활절과 계란이 이렇게 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거죠.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으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헝가리 같은 여러 나라에서 예. 계란 요리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이유도 예. 바로 이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네. 이 계란의 상징성이죠. 네. 계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예. 계란을 그냥 가지고 그냥 있으면 이것이 생명이 있나 없나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계란이라는 것은 어미 닭이 품어서 21일 동안 네. 품으면 네.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병아리가 네. 이렇게 딱딱한 껍질을 깨고 네.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데 네. 마치 이것도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치고 나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예. 그 상징하는 것으로 예.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좋은 어떤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애들에게는 예. 굉장히 좋은 네. 그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딱딱한 달걀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태어났듯이 예수님께서 그 단단한 무덤. 그 무덤 문을 탁 예. 열고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옛날 그 로마에서는요. 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생명은 알에서 나온다. 예. 이런 그 속담이 있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계란이라는 것에서 예.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네. 나오는 것처럼 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게 이미지를 두어서 네. 설명을 했죠. 네. 그러나 사실은 계란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죠. 있는 거죠. 예, 예. 안에 들어있죠. 네.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덤 속에 완전히 죽으신 상태로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란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딱 매치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옳지가 않아요. 네. 다른 그 설명 비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인데 예. 그나마 이제 뭐 어린아이들에게 이 정도라도 설명을 해주는 데는 계란만큼 더 좋은 것이 없지 않아서 네. 이렇게 계란이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예. 예수님의 부활을 네. 설명을 해줬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토끼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어떤 또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서양에서는 사실은요 예. 부활절 이전에 예. 그 이스터 축제일이라는 것을 지켰어요. 예. 이스터는 고대 그 바벨로니아의 그 봄의 여신이었거든요. 예. 봄을 알리는 여신. 네. 그 봄의 여신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토끼였어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란이나 토끼나 이 두 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 많이 낳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다산이죠. 예, 예. 다산, 예. 풍요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토끼와 달걀이 예. 그 당시 농경사회의 어떤 풍작에 대한 염원과 딱 이렇게 잘 맞아떨어졌던 것이죠. 예. 이제 그랬던 것이 기독교가 유럽에 이렇게 전파되면서 봄의 여신을 섬기던 모양이 네. 이스터 축제를 섬기던 모양이 뒤로 싹 물러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부활절이 어떻게 딱 그 봄하고 관계되니까 예. 예. 예. 이스터 축제일을 지키던 그때가 이제 이스터가 이제 축제가 없어지고 예. 이제 부활절이 대신 자리를 예. 잡게 되는데 예. 그런데 그냥 명칭은 그냥 이스터 이렇게 하게 된 모양새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터 에그, 이스터 버니에 대한 바니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근거는 약하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죠. 사실 성경 어디에도 뭐 이스터 에그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봉 PD는 어때? 없죠. 또 더더욱 이스터 바니에 대한 예. 그런 것은 찾아볼 수 없고요.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활하는 것이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예, 예. 토끼는 더더욱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스터 에그나 이스터 바니에 대한 것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굉장히 약하다 못해 사실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군요. 예. 아무튼 이스터와 계란 토끼가 성경적으로 딱 근거는 없군요. 예. 예. 그렇지만 유럽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환되어지고 부활절을 축하하고 즐기려는 삶에 그들이 가졌던 오랜 풍습이 그대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예.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런 예. 것입니다. 오늘날 뭐 성탄절도 보면은 사람들의 삶에서 특히 이제 성탄절 보면 야 성탄절이 기독교 문화야 아니면 세속의 문화야 헷갈릴 정도로 예. 세속적인 상술에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달라샵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예. 성탄절 그 기간에 이 장사 못하면 대목이라고 예, 대목. 그러죠. 예. 그때 벌어서 1년을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예. 그러거든요. 뭐 그 네.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예, 예. 그 부활절도 네. 이스터 에그나 이스터 네. 바니로 가득해지는 것 이렇게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본질은 외면되고 예. 세속적인 그런 상술은 점점 더해지고 하는 예.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예. 있는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예. 영국에서 이 이스터 바니 초콜릿으로 부활절 달걀을 예. 선보인 것이 처음. 네. 요즘은 뭐 달걀을 그냥 삶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 마트에 가면 초콜릿 모양의 뭐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초콜릿 모양의 달걀을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1873년이라고 그래요. 네, 네. 1873년이라고 네. 그러니까 네. 이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일상화 되었고 예. 그래서 영국에서는 1년에 이 초콜릿 달걀이 몇 개가 판매되냐면은 거의 1억 개 이상. 예. 1억 개 정도가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초콜릿 토끼를 예. 집집마다 예. 뭐 안 구하는 집이 없을 정도로 예. 그렇게 예. 이스터 바니를 초콜릿으로 만든 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예. 뭐 좀 그래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것을 뭐 아니다라고 딱히 뭐 말로 막을 재간이 사실 없는 거죠. 예. 예. 예, 참 상술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하나의 어떤 예. 문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 예, 예. 이스터가 무슨 뜻이냐 여쭤오셨어요. 예, 그러면 이스터는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은 네. 영어로 네. 예수님의 부활을 영어로 표현하면 네. 더 다른 뜻을 쓰군요. 네.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더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네. 쓰고 네. 또 짧게는 그냥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단어도 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그냥 일반적인 부활을 얘기할 때는 네. 리바이벌 네. 쓰고 뭐 부흥이라는 단어로도 쓰기도 하지만 네. 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는 뭐 정관사가 더가 붙어있는 예. 더 리서렉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변화를 주었다면은 안식일을 지키던 그런 생활 습관에서 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주의 날, 예. 그렇죠? 주의 날이라고 그죠? 예. 주의 날 주일을 예. 지키기 시작한 것이 이제 가장 큰 전환점이죠. 예.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스터는 이스터라는 단어는 아예 부활절을 지키는 이제 가리키는 이제 영어 사전에도 뭐 이스터 그러면 부활절 딱 예,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예, 나오는데 예, 예. 그러나 이스터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이렇게 따진다면은 예. 사실 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시기의 사람들이 예. 바벨로니아의 봄의 여신 예. 이스터라고 하는 여신을 예. 그렇게 섬기던 그런 예. 생활에서 이스터 했는데 예. 좀 그런 것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스터 예. 이스터 하는 게 예. 그냥 우리 한글 표현으로 그냥 부활절 하면 훨씬 더 의미가 좋겠는데 네. 네. 우리가 영어권에 살다 보니까 다 이스터 뭐 사실은 이제 이게 고유 명사가 됐으니까 예.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지 네. 이스터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막 이렇게 따져 들어가 보다 보면 네. 아쉬움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오늘날 여러 가지 이스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계란을 서로 나누고 토끼 모양의 초콜릿도 서로 선물하고 이런 이스터 풍습이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물론 토끼 같은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예. 저도 토끼 선물을 한 번도 안 해줘봤던 것 같아요. 예. 예. 하여튼 부활절 계란은 예. 저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받았었고 예. 또 선생님께서 저에게 식용색소로 해가지고 예. 예쁘게 해서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뭐 그리고 거기에 이 부활을 축하하는 예. 문구나 네. 장식을 해서 네. 주고받았던 즐거운 네. 기억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요, 네. 그 불가리아나 네. 뭐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네. 키프로스, 그리스 이런 예. 동유럽 국가들 예. 그래서 보면은 그 이스터 에그를 그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딱 검색을 해보세요. 예. 이스터 에그 네. 깜짝 놀릴 정도로. 그 동유럽 국가 사람들은요, 그 오래전부터 그 알공예라고도 예, 예, 알공예, 예. 그렇죠? 네. 뭐 타조알이나 계란이나 네, 네. 알공예가 굉장히 성했는데 네. 그런 알공예가 사실은 부활절과 관계돼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동유럽에서 네. 정말 이게 나와 있는 걸 보면은요, 네.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 색깔이 피고 셀로판지로 이렇게 예. 뭐 싸고 예. 또 저 어떤 선생님은 그 계란에다가 그 뭐지 사인펜으로 글씨를 예. 쓰다 보니까 계란이 까면서 막 예, 손에 속이 막 예. 묻고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유성펜으로 쓰다 보니까 또 우리가 먹는데 조금 예. 유해하기도 하고 네. 막 그랬는데 그 이런 동유럽 사람들은 아주 뭐 얼마나 예쁘게 네. 아주 세밀한 패턴화를 네. 그 계란에다가 네. 그려 넣어서 네. 그거를 또 장식하고 주고받았던 네.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염색을 할 때도 네. 자연색, 네. 특히 양파 껍질을 네. 이용해서 거기다 식초하고 해서 하면은 좀 이렇게 갈색 같은 그런 것이 나오고 네. 또 특히 이제 그리스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계란을 예. 이렇게 염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정말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만 봤는데, 네. 야 계란을 한번 갖고 싶더라고요. 예. 그냥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네. 예.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예. 자 이렇게 정말 내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담아서. 예. 그 부활절 계란을 만들어서 장식을 해서 네. 네, 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웃에게 네. 줄 수 나눠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예. 정말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또 특히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마음을 네. 담아 준다고 하면은 예. 이게 굉장히 좀 좋은 효과를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네.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예. 요즘 뭐 성탄절 카드처럼 예. 부활절 카드도 이렇게 예. 나눠주자라고 하는 사실 기독교 절기 중에서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부활절이 더 중요하다. 예. 그 비중을 더 이렇게 두는 예, 사람들이 예. 좀 많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 부활절에도 카드도 좀 나누고 네. 부활에 대한 소식도 나누고 네. 또 선물도 이렇게 정성을 다한 것을 이렇게 나누고 해주면은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네. 단지 상술에 휘말리지 말고 네. 좀 복음을 네. 담아서 나눌 수 있다면은 네. 이 이스터 풍습에도 네. 좋은 그런 결과와 전통이 네. 오랫동안 남겨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그렇겠네요, 정말.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데 이 부활절이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변질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분명한 신앙을 바탕으로 더 좋은 부활절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는 그 성탄절이나 네. 성탄절도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맞냐라고 따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많아요. 그렇다고 예. 해서 성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날짜는 뭐 기록이 어떻게 확실하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요즘같이 뭐 호적 정리를 정확하게 한 근거가 예. 뭐 병원에서 몇이 났냐 이런 기록이 있다면 몰라도 예.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예.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예. 아무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분명해요. 예. 그렇죠? 예.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활도 이제 부활절은 확실한 부활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뭐 계란을 또 토끼 모양의 뭐 초콜릿을 주고 받고 많느냐 이런 것이 뭐 많느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부활절 자체가 이렇게 부인돼서는 안 되고요. 예, 예. 부활절이 가지고 있는 이런 확신성을 가지고 예. 또 부활절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문화를 네. 자꾸 이렇게 이어가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늘 생각하는 것이 네. 이처럼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세속화로부터 좀 자유해서 네. 정말 순수한 기독교 문화가 세워져 나가면 네. 좋겠습니다만 이거는 크리스찬들이 먼저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우리 기독교의 예. 고유한 문화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도 좋고 예. 또 아니다라고 하면 또 뭐 새로운 것 전환점을 가져야 되고 예.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그래서 당장 뭐 초콜릿 계란은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이건 끊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이 동유럽 사람들이 지금 행하고 있던 좋은 전통처럼 우리도 거기에 복음을 싣고 네. 거기에 사랑과 정성을 싣고 네. 하면은 네. 좋은 기독교 문화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네. 더욱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예. 우리가 먼저 받은 이들답게 예. 그렇죠? 우리가 먼저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네. 사도 바울도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예. 라고 표현했처럼 예. 한교처럼 예.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 부활의 기쁨과 부활을 통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 이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정말 지당하신 말씀하셨네요. 네. 그렇네요. 오늘 우리 주위에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내담자처럼 이스터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되게 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이분처럼 예. 또 알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예. 언제든지 또 저희 이 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시면 예. 저도 최선을 다해서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구혜경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